태양절경축 집회가 쿠바, 라오스, 미얀마,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됐습니다. 집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, 군중들과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들,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고 지적했습니다.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.